고개를 흔들며 고개를 저어라. 마당에 모닥불 하늘에 드는군다. 목소리 높이하여 허공에 외쳐라. 소매자라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한참자라 휘감며 비틀비틀 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자라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한참 자라 휘감으며 비틀비틀 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